제현호 기자입니다. 엄마 아빠는 어떤 꽃을 좋아해요? 네, 아빠는 지금 한창 꽃향기가 만발한 라일락 꽃을 가장 좋아합니다. 네, 엄마는 수선화 꽃을 좋아합니다. 결혼은 왜 했어요? 엄마가 좋아서 했습니다. 같이 그 좋은 마음을 평생 같이 살면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. 기자분이 굉장히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것도 아니고 왜 했냐고 물으신 거 맞죠? 네, 결혼 엄마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. 예,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,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겠거니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주연아 기자였습니다. 네. 이상 끝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집 뉴스 진영아 기자입니다. 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. 우리 주연호 씨는 꿈이 여러 가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꿈을 어떻게 결정한 게 있나요? 그 꿈이 뭔지 알려주세요. 과학자. 아, 왜 과학자가 되시려고 하나요? 도서관에서 과학책 많이 빌려요. 많이 빌려서 어떻게 과학자가 되셔서 어떤 걸 하시려고요? 로봇. 로봇을 만드시려고요?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번에 주성호 씨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. 우리 주성호 씨는 평상시 뭐하고 놀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? 자전거 탈 때. 아, 자전거 타고 놀 때가 제일 즐겁습니까? 네,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우리 집 뉴스 진영아 기자였습니다.